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째 즈음에서 주체서상 국제위원고서의 주체로 5세대 주체서상 신봉자들과 3세대 주체서상 신봉자들의 상봉 모임이 1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태양들의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서상 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